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저희 문화방송 사옥은 지상 10층, 지하 2층, 이렇게 도합 1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인원은 1,000명이 훨씬 넘고요. 그런데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구두 닦는 아저씨입니다. 속된 말로 찍센데요. 이 아저씨가 구두에 대해서만은 프로입니다. 어떤 구두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구두를 훤히 꿰고 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복도를 다닐 때면요. 얼굴은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신발만 보고 다녀요. 신발만 보고도 뭐 프로듀서 누구, 아나운서 누구 이렇게 다 알아내니까요. 게다가 한 번만 보고도 그것이 무슨 가죽으로 만든 구두인지 알아맞습니다. 정말 프로지요. MBC 건물 안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수많은 MBC 직원들을 광내주는 아저씨. 우리 사회에 이런 아저씨가 많을수록 발전도 빠를 텐데요. 오늘 첫 곡 영화 헨리의 이야기 중에서 워킹 터킹맨 바비 맥퍼린이었습니다. 경기도 송탄의 정은미 씨. 친구들은 저를 타락한 인간이라고들 합니다. 영화라는 것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자,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그런데 영화에 빠진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라면 뭐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타락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저기 저 제 앞에 앉아있는 분, 저분도 좀 타락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중에 나오실 정성희 씨도 그렇고요. 자, 여하튼간에 정은미 씨의 신청곡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에 친구 윤찬이, 친구 인식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 주신 안별 씨. 이름이 참 예쁘죠? 또 서울 영등포구 신길 5동에서 사랑하는 나의 막내 누나 복배가 오늘로써 태양 주위를 20바퀴 도는 날 축하해달라고 하신 김형배 씨, 그리고 대전에서 혜진 씨, 이 세 분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You Call It Love 중에서 네드 컴포즈. 아, 하이틀에서 유진 씨가 친구 민기, 그리고 신현재 씨가 친구 혜진 씨의 생일도 축하해 주셨네요. 들어보시죠.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 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부르니까 담배를 피우던 담배를 아주 급히 그 원피스 수영복 끈에 매달아 놓은 담배를 친구 힐러리 치마폭에다가 감추죠. 자, 그때 극장으로 오디션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 오디션장에서 이 CC 블룸이 Glory of Love를 아주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권혜진 양이 워싱턴행 7시 비행기를 탄 윤경이에게 띄워주는 노래, 그리고 하이틀로 사연을 보내주신 이지현 씨가 미국에 있는 은정 지영이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CC Bloom. Ta-da! Hi, I'm Hillary Whitney. Don't you recognize me? No. I do a couple of routines in the Sammy Pincus Kitty Show. The what? Holy mackerel, kid. What planet do you live on? The Sammy Pincus Show just happens to be the most popular show in Atlantic City. And I'm the most popular act in it. Along with Iris Mayandowski, the hand-walking queer. You want a puff? Cece, where are you? Cece! Don't blow a gasket, Leona. I'm down here. You know what? I didn't find you in your dressing room. You know what I thought? I thought you were dead. You watch too many movies, Leona. Come on. We gotta get back to the theater right now. There's a Hollywood talent scout wants to see your act. Is this your idea of a sick joke? No, honey. He caught the midnight show last night. He was crazy about you. And he's looking for a kid to star in his new movie. Let's go! Well, don't just sit there. Come on. This is my break into the big time. Damn,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don't wear that costume on the beach? I am not playing the money, you know. Get off my back, Leona. Oh, my God. I'm dying from heat prostration. I can't breathe. What are you, a camel or something? Come on, skedaddle. I gotta have a sip. Who is that woman? What woman? No woman, that's my mother. Let's go, Leona! Coming. I am shifting from here to high heaven. Come on! I'm coming! I got splinters in my toes. Oh, God, I hate Atlantic City. What's this one's name? Bloom. CC Bloom. CC Boom, it sounds like a Not stripper. CC Boom. Bloom, Bloom. Hit it, toots. This is a song I've been singing for a long time. It's like an old friend. But you know, I think it's only recently that I discovered what it's really about. You've got to give a little, take a little. Until the clouds roll by. the glory. Jin, Boy, Suki, Jihi, 수경이야 듣고 싶다고 하신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의 정세연 양, 그리고 서울 반포동의 서민석 학생,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권구양 씨. 어떠셨어요? Glory of Love, 어린 시시 블룸, 그리고 성인 시시 블룸, 배트 미들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성 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가 또 있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씨, 그리고 은정아 사랑한다라는 말과 함께 서울 반포 2동의 영희 양이 신청해 주신 영화입니다. 바로 Fried Green Tomato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늘 당하고만 살던 이블린, 이 캐시 베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슈퍼마켓 앞에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자 둘이서 아주 빵빵거리면서 와서 그 자리로 쏙 들어가 버리죠. 얄밉게. 이블린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좀 더 젊고 좀 더 민첩하니까. 그러자 이블린은 조금 생각을 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토한다라는 주문을 외고는 그대로 차를 질주해서 그 두 여성의 차를 들이박아 버리죠. 그 젊은 여자들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블린의 차례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더 보험도 많으니까. 자, 정연이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If I can help somebody as I go, finally. As I go. Thanks. Been out here all day. If I can show somebody that they're traveling, traveling on, then my baby shall die. Who is so not being there? Excuse me, I was waiting for that space. Yeah? Tough. Face it, lady, we're younger and faster. Tawanda. Yeah! face it, girls. I'm older and I have more insurance. And God knows when. The blue red hen told the blue red rooster, you don't come around, Daddy, like you used to. Gotta rock the knife, baby. Gotta rock the knife, baby. Gotta rock the knife, baby. We've gotta rock the knife. Oh, well, the old black cat told the little gray mouse, I've got a mind to chase you around this house. Blue gray mouse told the old black cat, look at here, Daddy, don't you chase me like that.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oo! W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Barbecue Bob, let me hear you blow your horn. The lake. Black snake told the blue green frog, I'm gonna lay you here all the long.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We've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Uncle Bogey, let me hear your 80. Come on. Told the old crocodile, hang around, baby, and I'll kiss you after a while. Crocodile said to the big alligator, kiss me now, Daddy, and we'll hang around.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You gotta rock the knife, baby. We gotta rock the knife. Everybody, come on. We've gotta rock the knife, baby. Woo! We've gotta rock the knife, baby. Come on, we've got to rock tonight, baby. Ha, we've got to rock tonight, baby. We've got to rock tonight, baby. We've got to rock the night. Oh, yeah. 서울 역삼 2동의 박정술 씨, 광주 동구 학삼동의 황현희 씨, 은평구 가련동의 최주영 씨, 그리고 이름만 대도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진다는 홍철호, 김성원 두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신 흑석일동의 황희창 씨. 잘 들으셨죠? 영화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피터 울프의 노래 Rooster Blues였습니다. 자, 여기 아주 절절한 편지가 한 통 나와 있습니다. 대구의 KYE 씨. 정성희 씨, 요즘 제겐 고민이 생겼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모범적인 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하면 기절하시겠지만 전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어요. 만일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성희 씨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의 서윤희 씨도 비슷한 편지를 주셨는데요. 정성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편지에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될 때였었죠. 그리고 저희 그 부모님한테 영어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한 대 때리시더군요. 그러고서는 네. 저는 그 영화과를 가는 것은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영화를 하는 일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는 영화 감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저에게는 감독의 재능이 없음을 포기하고 그러나 영화를 그만두기에는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영화에 관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파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 전념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드셨어도 또 그리고 그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 바로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를테면은 문학평론가였었던 바실라르는 문학평론가가 되기를 45살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세대의 가장 소중한 문학평론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대학이라든지 과 문제로 그 질문을 해 주신 분들께는 다음에 더 자세히 정성희 씨가 아마 대답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영화에 대한 사랑을 전념시키고 싶으신 정성희 씨의 그 여름방학 특집 방송이라고 할까요? 기대해 볼까요? 오늘은 전념보다는 그 독약을 마시지 말라는 아마 그 경고성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내용이죠? 그 이번 여름 흥행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로 금년 여름에 개봉돼야 될 모든 여름 흥행 영화는 다 본 셈인데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을 아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영화들 뿐입니다. 그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속물들은 정말 딱 질색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재미가 최고야라는 극단주의도 역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영화들은 영화 그 자체로서 결격 사유 투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선 맨 먼저 금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영화는 슈퍼마리오입니다. 네. 디즈니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소문이 대단했었고 또 개봉 전부터 이 영화에 사용될 컴퓨터 몰핑이 아메리칸 시네마토 그래픽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실릴 만큼 그러니까 영화는 혹시 실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화 언어에 있어서 대단한 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고 놨더니 디즈니가 절대 다시 저질러지 말아야 됐었을 실수 그러니까 그들이 네. 컴퓨터 그래픽스를 최초로 도입한 트론을 찍어서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작비는 어마어마했었지만은 네. 영화는 그야말로 아주 한심한 수준 미달 영화였었습니다. 그 80년대의 실패를 무슨 까닭에서인지 또 한 번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마리오로 디즈니와 닌텐도는 동시에 망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 보증수표를 그 거의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본 셈인데요. SFX조차도 그 아무런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저 밥 호스킨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게 그저 불쌍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클리프 행어가 어떠냐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흥행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성공했냐면은 금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최고 히트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국 극장 규모로 본다면 이미 서편제를 능가했었고 예. 지금까지 전국 극장에서 가장 많은 손님을 끌어모은 영화는 사랑과 영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거의 거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이 영화의 감독인 그 레니 할린은 우리나라에는 다이아드 2로 잘 알려졌지만 네. 제 생각에는 레니 할린 감독 영화 중에서는 나이트메어 4편이 훨씬 저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서 거의 은퇴 직전인 실베스타 스텔론 그러니까 자신은 아직도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헐리우드에서는 그 사람 아직도 배우하냐고 물어보는 바로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모여서 람보 플러스 다이아드 2를 찍으면 어찌 될 것인가를 작정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기억나시죠? 여자를 구하려 손을 내미는데 그 여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이 네. 장면은 바닥에 스크린을 깔아놓고 스튜디오에서 매달려서 여자를 잡고 있다가 스크린 위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 컴퓨터 합성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합성시켜 놓은 다음에 이상한 네.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스로 지워버린 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네. 어려운 장면을 해결해버린 것인데 그 장면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10분 본 이후 그 후로 1시간 50분 동안 같은 장면을 계속 변형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고역입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장면의 방법도 똑같고 카메라 위치도 똑같고 실버스타 스텔로는 똑같은 표정을 계속 짓습니다. 물론 악역으로 존 리스고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배우 팬인데요. 네. 최근에 그 카인의 두 얼굴에도 나와서 아주 이 얼굴 저 얼굴을 보여주시면 대단한 그 배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역시 기대 이하이고 실베스트 스텔로는 악전고투를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팔이 부러져서 어쩌면 이번 수술이 실패하면 실베스트 스텔로는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결과가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눌한 발음은 아직도 못 고쳤고 네. 심지어 영화 후반에 이르면 지금 자기가 출연 중인 영화가 람보 4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네. 그야말로 람보와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표정까지도 짓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내는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대단한 만화 영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녀와 야수와 그 인어공주의 따뜻함이나 만화 영화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관계, 즉 아이들을 디즈니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쵸. 봉방석에 앉다 보니 네. 진짜 자기 영화를 봐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해줘야 될 그 꿈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딘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마치 디즈니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여주마, 그것을 알려주마 하며 만든 전시용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실사 합성도 대단하고 또 마술 램프 속에 튀어나온 지니의 이미지 몰핑도 네. 입을 벌리게 합니다. 그쵸. 추격전 장면은 8중으로 디졸브 화면을 시켰습니다. 그 화면 위에 화면을 8겹으로 네. 만들어서 이동 화면을 만들고 있고 만화 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조감 촬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즈아이 뷰라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네. 것인데 영화는 그저 헬리콥터를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치. 만화 영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걸 다 일일이 그려야 됩니다. 예. 이것은 꼼짝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알라딘은 단숨에 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만화 영화가 일본 만화 영화에 대해서 계속 컴플렉스를 가졌었던 것은 바로 이 조감 촬영이었습니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이웃집의 도도로라든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라퓨타 같은 데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화면들은 사실은 그 조감 촬영이었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의 섬세함을 미국인들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그것을 대신 해결해버린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라딘은 미국 만화 영화의 터미네이터처럼 등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뛰어난 만화입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참 만화는 있는데 영화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예. 만화로선 훌륭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만화 영화로서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세요? 그 이 영화 속에서 만화 영화가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기본 조건들 즉 드라마의 구성이라든가 네. 또 인어 공주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뮤지컬 비디오 클립들, 네. 미녀와 야수에서 보여줬던 그 튼튼한 스토리 구성이 어디론가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저 깜짝 예. 쇼를 벌리는데 예. 1시간 반 동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개우쟁이 데니스도 압권입니다. 이 영화는 존 슈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 홀로 지배를 어떻게 좀 더 특수 촬영 효과를 집어넣어서 확장시켜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존 휴즈에게 독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휴즈가 갖는 헐리우드에서 갇히는 이 친구는 평생 나이 먹지 않는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늘 정신연령이 7살 영화감독이라는 것이 이 친구의 별명인데 여기 자기도 한번 스필버그처럼 했던 것이 그에게 아주 끔찍한 실패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영화를 계기로 당분간 악동들이 등장하는 키드 무비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는 못 말리는 람보입니다. 저는 네. 에어플레인이나 총알탄 사나이를 만들었던 그 GAG 사단, 그러니까 네. 제리 주커와 지메 브람스와 네. 아돌프 주커의 솜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말리는 람보 속의 GAG 솜씨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저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못 말리는 비행사 속편인 이 영화는 그 지금까지 GAG의 영화를 보면은 무성 영화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채플린, 버스터 키톤부터 시작해서 스필버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마치 영화 과 전서인 것처럼 네. 온갖 장면을 집어넣어서 그쵸. 비빔밥처럼 네. 만들어 코믹 짬뽕을 내놓는 것인데 내놓는 것이었었는데 이 못말리는 남부에서는 자신의 동료들의 영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제는 그 미천이 바닥나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르는 코미디이지만 지혜질을 아끼는 저 같은 영화 팬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제부터 큰 이변이 없는 한 지혜질 영화를 보시면 손해입니다. 홍콩 네. 영화도 있습니다. 철마류를 보고 있으면은 네. 이 영화는 그 서극 제작 지휘의 원화평이 감독했는데요. 예. 황비용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극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좀 안 된 얘기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소강호와 황비용에서 그의 영화적인 상상력이 모두 고갈되어 버린 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황비용 2편과 3편은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동방불패와 그 2편은 정말 모두 수준 미달입니다. 홍콩 영화 팬들께서는 또 홍콩 영화 나와서 누군가 비난하시는군요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저는 정말 홍콩 영화 광입니다. 저는 1969년 11살 때 외파리를 본 이래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관에서 개봉한 홍콩 영화는 정말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69년 이후 저는 홍콩 영화라면은 비디오로 출시된 것까지는 저는 책임 못 지겠지만 네.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들은 다 봤지만은 이쯤 되면 저도 홍콩 영화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마류는 다시 한번 서극에 대한 실망을 증명시켜주고 있고 홍콩 영화의 앞날을 짊어졌다는 서극이 이러하시다면 우리가 홍콩 영화에 보내는 응원은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시티 오브 네. 조이입니다. 이 시티 오브 조이를 보고 네. 있으면은 미션이 얼마나 엉터리 방법으로 깐네에서 그랑프리를 탔는지 보여줍니다. 미션이 깐네에서 그랑프리를 봤던 바로 그해 깐네에 실린 첫 번째 기사는 데이비 퍼트넴이 깐네 그랑프리를 강탈해 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해 깐네에서 미션이 시사회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앞에 자막도 없고 뒤에 타이틀백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미완성인 상태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해에 깐느 그랑프리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희생이 받을 것이라고 네. 모두 만장일치 거의 그 평론가들 사이에 네.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가 나타나 데이비 포트넴이 그 당시에 컬럼비아 영화사 부사장이었었는데 이 영화 떨어지면 깐느 영화제 내년에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랑프리를 안겨줬습니다. 롤랑 조페는 느닷없이 횡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횡재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폴리만을 주연 배우로 내세운 뚱보와 끝땅꼬마가 왜 어떤 영화 채널에서도 평이 실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티 오브 조이가 개봉되자마자 서구에서 모든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별 두 개 이하를 받았는지 그것을 이 영화는 아주 한심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롤랑 조페는 엄숙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시겠지만 영화 그 자체를 본 우리들의 눈에는 그 진부한 백인 오리엔탈리즘이 철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1500만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룡들과 헤어진 이래 우리는 1500만 년을 기다렸는데 스필버그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물론 공룡들의 입체감, 들판을 달리는 갈리미머스라는 공룡의 그 스피드, 벨로슬레토스와의 결투 장면, 그리고 영화에서 악당 공룡으로 가장 처음 등장하는 타이레노사우레스, 그러니까 일명 티렉스라고 불리우는 이 공룡이 흉폭한 공격을 하는 장면에서는 터미네이터 2편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스필버그는 꿈과 동화를 잔인하고 흉폭한 스펙타클과 막 바꿔쳤습니다. 그 결과 네. 이 영화 속에서 스필버그의 그 유명한 마술, 정말 스필버그의 가장 큰 마술, 눈물은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봉될 여름 영화입니다. 마지막 액션씬으로 네. 그동안 꾸준히 이 영화에 대해서 흘러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 찍는 동안 내내 존 맥티아난 감독과 아노드 슈왈츠제네거가 촬영 내내 싸웠다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네. 등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존 맥티아난 감독이 얼마나 등치가 좋길래 싸워하려는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친구 키도 키가 185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만 한데 존 맥티아난 감독은 자신이 가장 못하는 코미디 액션에서 쩔쩔매고 있고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그에게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스타가 아니라 배우로서 연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액션 장면까지도 지루하고 시나리오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아서 기발한 아이디어조차 금년 여름에 그냥 묻어버리고 나온 셈입니다. 아유, 정성일 씨, 처음에 이 방에 들어오셨을 때 오늘 래퍼가 되신다 그러셨는데 과연 그러시네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한 분이 더 남아있습니다. 두 편의 한국 영화입니다. 이것은 둘 다 예. 매를 맞아야 될 영화입니다. 101번째 프로포즈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1번째 수동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직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합의를 했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그 평가는 각자 내려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 101번째는 어떤 영화냐는 것입니다. 문성 씨는 아주 훌륭하신 연극 배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김희애 씨는 아주 예쁜 얼굴 표정이 딱 맞는 것은 브라운관 사이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시나리오는 요즘 아직도 그런 남자 있나라는 시대착오적인 드라마를 1시간 50분 동안 보여줍니다. 또 그 음악에 또 그 음악이구만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송병준의 음악이 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코미디와 비극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석근 감독의 연출이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 그 남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농담을 두 번 듣는 것만큼 따분한 일은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 박헌수 씨의 시나리오와 김우석 감독은 그동안 아무런 연구 없이 아예 이 편을 찍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이 딱 되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1시간 45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앉아있는 동안 거의 그 몸부림을 칠 지경인데요.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은 그저 말장난과 에로틱한 장면들 뿐입니다. 강수연이 옷 벗는 장면이 보고 싶으면 가셔보시고, 이경영의 네. 히프가 보고 싶으시다면, 오리지널 히프가 보고 싶으시다면 네. 기어이 보러 가십시오. 예. 아무 의미 없이 온갖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화면을 채우고 이유 없이 카메라는 떠돌아다니고 이경영은 여전히 그 사람의 그 이경희 씨의 늘 그 약점 중에 하나인 여전히 대사를 번번이 놓치고 강수현 씨는 놀러 나온 건지 영화를 정말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편지 롱테이크에 감탄하셨죠. 네. 만일 가장 의미 없는 롱테이크도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영화 속에서 둘이 처음 침대에서 같이 자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 롱테이크 못 찍으면 이렇게도 못 찍는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1번째와 그 여자 그 남자는 결혼 이야기의 일란성 쌍둥이라는 생각을 정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된 얘기기는 하지만 이 두 편은 한국 영화의 장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의 무익의 텅 빈 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두 편의 영화는 어차피 상업 영화이고 돈 벌려고 찍은 영화입니다. 저는 제작자나 감독을 욕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들은 이 영화 두 편을 아주 좋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면 됩니다. 저 정성일 씨예요. 오늘부터 집에 문 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화염병 날아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얘기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존 싱글튼의 보이즌 후드의 시나리오와 그 여자 그 남자의 시나리오에서 조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 보이즌 후드와 그 여자 그 남자. 네, 그다음에 베르날도 베르톨루치의 1900에서 네. 그 도입 장면의 농민 혁명에서 그 추격전과 네.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에서의 공룡 추격전을 비교해 보시고 1900년의 추격전과 주라기 공원의 추격전. 네,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화면으로 들어와 어떤 비장센으로 다시 빠져나가는가를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엘앤 에단 코엔 형제의 애리조나 유괴 사건에서 마지막 격투 장면이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한번 일일이 스케치북을 사다 놓고 예. 직접 그려보십시오. 애리조나 유괴 사건의 격투 장면이요. 네. 그리고 한나와 그 자매들과 101번째 프로포즈에서 네. 우델런과 문성근의 같은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동시에 틀어놓고 그 두 명의 얼굴의 실룩거림을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아, 똑같은 그런 장면인가 네. 보죠. 그 한나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101번째 프로포즈의 그 장면. 그 다음에 스티븐 서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서 이 영화가 카메라와 인물 사이에 가지는 거리와 그 카메라로부터 관객 자신의 거리가 일치하는 장면들이 16개 있습니다. 왜 아. 그렇게 찍었나를 한번 찾아서 아. 생각해 보십시오. 섹스 비디오 거짓말 테이프에서 카메라와 또 등장인물과 우리 관객과의 거리. 네. 그리고 마틴 스코세이지의 분노의 주목에서 링에서 벌어지는 격투 장면을 모두 따로 모아 편집하신 다음 그 영화 현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같은 액션을 몇 번에 나누어서 다시 반복해서 한 번에 찍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분노의 주먹에 그 권투하는 장면이었죠. 예. 그리고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에서 왜 붉은색과 청색이 많은지 그 벽 색깔과 옷 색깔을 그렇죠? 유심히 본 다음 네. 그 똑같은 색깔을 어떻게 하면 얼마나 거칠애로 한국 영화들이 도배를 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똑바로 살아라에서의 붉은색과 푸른색의 그 색조. 그리고 왕가의 열흘 남아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요. 네. 장하고가 실패하자 유독화가 대신 해치우는 씬에서 네.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씬들 인서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체 쇼트 중에서 고시퀀스 중에서 그 쇼트가 몇 쇼트가 되며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세르지오 레오네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과거와 현재의 고리가 되는 그 시간의 입구, 그 네. 입구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 무슨 미장센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는지를 꼼꼼히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에서 해리딘 스탠튼과 나스타샤 킨스키가 만나는 장면이 도대체 누구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찍었는지 서양 회화사 책을 일일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신 다음 만일 이 프로의 청취자분께서 영화 감독이나 영화 평론가를 지망하신다면 한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콘티를 10개의 제한 쇼트로 구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콘티를 보고 나는 천재야 라면은 시작하시고 글쎄 라면은 또 좋은 관객도 그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멋진 방학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성희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솜니마을의 우기 학생 오랜만이네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열혈나마 그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해 보라고 하셨죠? 자, 열혈나마 중에서 임옥년과 왕걸이 부릅니다. 뚱지 라이다 뉴런 겨울에 온 여자 서울 동작구 상도 이동의 박희숙 씨는 너무 잔인해서 이 영화를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봤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제 동생이 먼저 이 비디오를 빌려왔을 때는 보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비디오 가게 아저씨를 비 오는 날에 만나가지고 먼지가 나도록 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그 평가는 여러분이 내리셔야 되겠죠. 자, 곡 들어보시죠. How can I let you go? 열혈 남아 중에서 뚱지 라이더 뉴런 겨울에 온 여인 이몽년 왕걸의 노래였습니다. 여기 참 독특한 영화 감상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포항 학산동의 이민우 학생. 라스트 모이칸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말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마음먹고는 친구를 불러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벤치에 앉았을 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애의 이름을 부르고는 아주 멋있는 눈빛으로 쓱 보았어요. 나의 멋있는 눈빛에 어쩔 줄 몰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제 눈에는 별 같은 것이 보였어요. 역시 그런 멋있는 장면은 영화에서만 존재하는구나. 허탈감, 아픔. 조금 후에 미안하다면서 씩 웃어 보이는